To all my people in the struggle, you think God's forgotten about you. Here's some pain medicine. Let's go! 지난번 방송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8일에 커크 프랭클린 내한 공연에 괴수 28호님이 콰이어로 참여합니다. 시간 되는 분들은 가서 괴수 28호님을 찾아보세요. 그럼 님 특집 두 번째 시작합니다. 네. 또 다음 네. 소개해 주실 분 누구죠? 예, 네, 저입니다. 아, 네. 오동원 님께서. 예, 네, 저는 고심을 많이 했어요. 누구를 아, 그리고 전 생각난 게 있는데 네. 오도광 님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 지인 중에는 그 마녀사냥의 곽정은하고 비교하더라고요. 마녀사냥에서 섹시함과 마녀사냥에서 곽정은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을 그 지성과 섹시함을 섹시함. 겸비한 그렇죠. 그 아. 포지션이라고. 네. 그 그런 칭찬을 네, 사람 잘못 배웠습니다. 겸손까지. 겸손까지. 아. 아이고. 예, 아 저는 제가 선정한 님님님의 그런 주인공으로 적당한 사람들로다가 출옥성도를 골랐는데 출옥성도 예, 네. 출옥성도라고 함은 네. 사실은 그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어떠한 사람들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다가 막 별 생각 다 들었는데 막 처음에 카타콤 생활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 아니면은 뭐 청교도나 위그노들을 생각했다가 네. 너무 멀잖아요 사실. 네, 네. 물론 그 사람들의 뭐 공통점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죽기까지. 네. 근데 너무 멀고 또 그냥 그러니까 좀 더 저래도 좀 외국 말고 좀 국내에서 네. 좀 가까운 사례를 찾아보자고 생각해서 고른 게 출옥성도예요. 네. 출옥성도가 뭐냐면 아까 손영아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네. 손영아 목사님도 출옥성도 중에 한 명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출옥성도라고 하면 어떤 얘기냐면요, 한국 교회의 흑역사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거든요. 그렇죠, 신사참배죠. 네. 한국 교회의 흑역사고 사실 그 뒤로 있었던 한국 교회의 분열과 그 뒤에 있었던 그런 좀 안 좋았던 그런 구설수들에 굉장히 많이 오른 게 신사참배인데. 그래서 신사참배 얘기는 뭐 길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예. 그 신사참배가 이제 뭐 보통의 그런 조선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사실 막대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당시에 조선 땅에 있던 그런 교회들 중에서도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 총회를 통해서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기로다가 네. 뭐 장로교든 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뭐 할 거 없이 다 결국에는 일제 마수에 넘어가게 어쩔 수 없이 되었는데 라는 미명하에 예. 신사참배를 하자.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그 장로교만 해도 진짜 막 신사참배를 하기로 가결하고 진짜 나중에 막 돈도 모아서 막 조선 장로호라고 막 비행기도 사가지고 바치고 막 되게 좀 흑역사들이 있었죠. 근데 신사참배가 뭐냐면은 그 설명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 일본의 신은 일본의 신 있잖아요. 태양신. 일본 신토에 그 태양신이 있는데 그 태양신을 일본이 그 당시에는 이제 군국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천황과 그죠 동일시 동일시를 해가지고 섬긴단 말이죠. 태양신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도 어떻게 했냐면은 주일 예배 중에 12시 정오에 이제 사이렌 소리가 나면은 교인들이 동쪽을 향해 일본 방향을 향해서 90도로 절을 하는 동방 요배 를 드리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했던 건데 이게 우상 숭배인지 알면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건 뭐 우상 숭배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나를 팔을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예배 보는 사람들 모아다가 다 같이 절에 가서 불공들이지 않으면 쏴 죽이겠다. 사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뭐 이때 천황은 뭐 이제 살아있는 신으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38년도 1938년 말부터 이제 1945년 여름까지 신사참배를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신사참배를 이제 거부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잡혀갑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 이제 형무소에 이제 수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초와 수모를 겪고 그렇겠죠. 이제 그 사람 그분들이 이제 그런 감옥에서 있었던 그런 그 수기 같은 게 사실 다 찾아보면 있어요 어딘가에.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으면 다 얘기가 나오는데 고문당하고 막 방에서 막 자는데 빈대가 물어뜯고 막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게 다 나오는데 하여간 그런 고생을 하다가 이제 원래는 1945년 8월 18일에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한 4일 전에 15일 날에 우리가 광복이 된 거죠. 그래서 광복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정말 극적이다. 네, 극적이죠. 그래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추록성도라고 그러니까 옥중에서 갇혀 있다가 해방을 네. 통해서 예, 추록하신 분 겨우 추록하게 된 사람들이 네. 추록성도예요. 아, 그런데 그렇군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혹시 그 고신대에 가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몸담았던 모 선교단체에서 수양회를 항상 여름 수양회 글로 가요. 네네. 가면은 아무도 눈치를 못 챘겠지만은 그 대 집회장이 있는데 네네. 집회장 정문의 바로 옆에 큰 사진이 하나 걸려 있는데 네. 그게 추록성도 사진이에요. 아. 근데 아무도 그거를 알 리가 없지. 말하는 중요한 분들의 사진인지를 모르는구나. 예. 네. 그래서 그 45년도 8월 19일 그러니까 광복이 되고 네. 이제 평양 형무소에서 한 20명 정도 추록을 하시고 네. 그리고 뭐 기타 뭐 대구나 부산 광주 막 이런 데서 추록하시는데 손양 목사님은 좀 이제 뭐 광주나 그런 쪽에서 아마 계시다가 추록하신 것 같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기억하는 대표적인 그런 추록성도들의 사진이 있는 건 다 평양에 있다가 평양 형무소에서 출감한 사람들이 이제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중 12명이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 뭐 네이버나 뭐 구글 같은데 추록성도라고 치고 이미지 검색을 하면은 이제 허름한 흑사진이 뜨는데 그 12명 이렇게 그 두 줄로다가 서가지고 찍은 사진이 추록성도 사진이에요. 되게 사실 한두 번 봤을 수도 있는 그런 사진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그 살아있는 순교자들이잖아요. 네. 말하자면 그쵸. 살아있는 순교자들인데 이분들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이제 2개월 두 달 동안 이제 기도를 했대요. 한국교회 정화를 기도를 하고 네. 이분들이 이제 과거에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의 공식적인 회개와 복귀하기 전까지 회개하고 그런 걸 요구를 했는데 네.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이분들이 분리주의자나 그런 거로다가 취급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나와서 고신교단을 만들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거죠. 기존 교단에 있던 분들은 신사참배에 찬성했는데 네.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분들은 감옥에 끌려와서 온갖 고초를 받다가 해방을 통해서 어떻게 추록하시게 됐는데 예. 그 추록한 사람들을 기존에 그 감옥까지 하는 교단에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분리주의자로 낙인 찍혀버려서 그래서 좀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같은 편에 껴주지 않았다 오히려 예. 그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된 고신의 프라이드죠. 맞아요. 프라이드 가지만하네. 대단한 살아있네 진짜. 그래서 만주로 도망간 사람들은 그나마 양반인데. 네. 진짜 대놓고 참배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그랬는데 이분 중에 이제 그 제일 거의 가장 오래 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 성함이 이제 그 이인재 목사님이라고 이인재 목사님. 아예 그 피닉제는 아니고 아이네, 아이. 어이가 아니야. 아이네, 여기 지금 찾아보니까. 이제, 당시에는 전도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저기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인 목회를 하세요. 신학교를 하시다가. 그래서 2000년에 돌아가셨고, 제일 오래 하신 분이 제일 오래 하신 분이 조수옥 당시 전도사님. 지금 권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는. 당시 나이 32살이었는데, 되게 오래 사셨어요. 90 넘게 사셨나? 네, 90살 정도. 그러다가 2002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굉장히 오래 사신 거죠. 그래서 그랬던 건데, 이분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전쟁 고아들 돌보고 나중에 한국전쟁 때, 그리고 그런 고아들 돌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은 계시지 않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하여간 이분들 중에 이제 쭉쭉 돼가지고, 고신교단이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라참배라고 하는 게 사실상 그 우리 당시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걸 진짜로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신라 믿고 그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종교를 가지지 말고 종교의 자유는 제끼고 일단 우리의 신에게 굴복하고 절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일제 식민지 치하니까 말 안 들으면은 죽는 거 알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 대부분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했겠지만, 그 사실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래도 기독교가 일제 강점기 그때에 많은 그 사람들의 희망을 걸고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민족운동 33인에도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포함돼 계시고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운동들을 앞장서 하고 있었고, 약간 그런 리더격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특히 구사 시간을 그렇게 배우잖아요. 기독교계가 여러 계몽 운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 이런 뭐 신사참배 같은 상황이 왔을 때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버리고, 그대로 일제치하들 그대로 따르고, 오히려 그거를 반대하고 끝까지 본인의 신념을 지켰던 사람들을 배척하는 이런 사태인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분들은 남아서 끝까지, 심지어 본인들이 분리주의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이거 얼마나 좀 짜증났겠어요. 사실 우리는 정말 분리되기 싫어서 남아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그야말로 본인들 스스로가 분리주의자라는 얘기를 듣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계셨다는 게, 정말 살아있네, 진짜. 살아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친일파 문제도 그렇고 이 신사참배 뭐 문제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제 어떤 절개와 지조를 지킨 분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어떤 뭐 감사의 표현이나 뭐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충분히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좀 포장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있어서, 하다못해 고생했어라고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런 지조와 절개를 지킨 것에 대해서 좀 충분한 감사의 표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우리나라 문화 자체에 좀 잘 뭐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사참배 문제도 안타깝네요. 이게 기독교 내에서도 기회주의자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네요.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이제 또 다음 분을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저희가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외국 분입니다. 네, 디트리 보네퍼. 보네퍼. 네. 네. 저희 카톡 프로필에 계신 분이죠. 아, 사진이? 아니에요. 그냥 보네퍼 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 그렇죠. 아. 뭐 보네퍼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고멘트 딱 알고 있어. 고멘트 딱 알고 있어요? 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나치치하에서의 그 기독교 운동, 계속해서 이 그 기독교적 사상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그렇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 뭐지? 트럭 운전사가 미쳤으면 끄집어내야 된다. 그렇죠. 라는 말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보니까 지금 여기 초록성도 분들이랑 손혜원 목사님이랑 디트리 보네퍼랑 다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아, 그러네요. 예, 예. 디트리 보네퍼가 1906년생이고 손혜원 목사님이 1902년생이시고 네, 뭐 초록성도 분들도 아마 되게 그 연배, 예, 그 연배이신 것 같아요. 다 이제 비슷한 시대를 다른 곳에서 살아가신 분들의 얘기가 오늘 또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디트리 보네퍼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이고 방금 실버벨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나치 독일에 의해서 히틀러를 이제 암살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발각이 돼서 히틀러가 죽기 3주 전에 사형 집행을 당해서 여기 보니까 돌아가신 사망일이 1945년 4월 9일 플로센비르크 수용소 안에서 한 달만 더 사셨으면은 독일의 패망 히틀러의 패망을 보실 수 있었거든요. 아, 안타깝네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1906년생인데요. 이 굉장히 엄친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신경과 정신의학 교수고 어머니도 되게 이제 훌륭한 목회자 집안 네. 출신인데 그 외할아 그러니까 보네퍼의 외할아버지는 황제를 모시는 궁정 목사였대요. 아, 황목. 황목. 황목. 황목. 교목도 아니고. 황목. 주치목 막 이런 거. 주치목. 주치목. 아, 이 말이 이상한 거. 주치의 황목. 황목이셨고 또 이제 보네퍼의 할아버지는 19세기 최대의 교회 사가로 알려진 아우구스트 폰 하제라는 분이었던 거죠. 역사학자. 교회, 그렇죠. 교회 역사학자. 막 매부가 대법관이고 막 그래요. 독일 대법관이고. 그러니까 굉장한 건들 수가 유럽은 스케일이 왜 이렇게 크냐? 그렇죠. 진짜. 아니, 뭐 굉장한 집안 출신인 겁니다. 그래서 뭐 보네퍼 자신도 뭐 학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문학과 음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뭐 유명한 종교인들 학자들 나오긴 했지만 가족들이 그렇게 좀 신실한 신앙인들은 좀 아니었다고 하고 어머니는 좀 신앙이 있으셨는데 아버지는 좀 불가지론자에 가까운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그럴 수 있어요.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보네퍼가 어렸을 때 이제 난 목사가 되겠다고 네. 이야기를 했을 때 별로 이제 찬성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보네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이제 보이면서 목회자의 길을 이제 갈 수 있게 되고 네. 튜빙겐 대학 을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튜빙겐 대학이 되게 독일에서도 유명한 학교예요.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는 막 헤겔 이런 사람도 이 학교 나왔거든요. 헤겔? 헤겔. 윤리책에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야. 내가 그 사람이 나는 사실 뭐 하는지 잘 몰라서 더 두려워. 정반학, 정반학. 변증법, 변증법. 그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워. 네, 뭐 헤겔 뭐 이런 사람들이 헤겔. 나온 이 튜빙겐 대학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굉장히 이제 두각을 나타냈었던 거죠. 네. 공부를 하면서 아예 천재적 신학도가 나타났다고 이제 칭찬을 많이 받았고 신학부 박사 학위를 베를린 대학에서 받고 1930년에 교수 자격 논문을 이제 제출을 하면서 학자 플러스 목회자로서의 이제 삶의 준비를 네. 마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굉장히 삶이 평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집안도 워낙 명문에다가 본인도 재능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적당히 뭐 이렇게 좀 회전하면서 살면은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인생이었던 것이죠. 네. 그랬었는데 이제 1930년대부터 이제 히틀러가 독일에서 이제 집권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인생에 굉장한 이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히틀러가 처음에 뭐 처음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쟁 기간에도 그렇고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독일 1차 세계대전에서 졌잖아요. 그쵸. 히틀러가 딱 등장을 하면서 그런 독일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경제도 막 발전시키고 하니까 인기가 이제 막 굉장히 많았었던 거예요, 독일에서. 네. 심지어 이제 독일 그리스도인들도, 독일의 크리스찬들도 히틀러는 이제 독일을 재건하고 이 세계를 이제 번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다.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 이명박은 하나님의 사도다. 박정희는 반인 반신이다. 그렇죠. 이야. 그렇죠. 박정희는 이제 뭐 성육신한 뭐 그런 거다. 네, 약간 네. 그런 수준의 뭐 얘기를 하면서 위험한 얘기 아니야? 근데 그거? 위험할 수 있죠, 굉장히. 근데 이제 보네퍼는 보면서 이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네. 이거 히틀러에 대한 이런 지지가 이제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고 네, 네. 이 사람 자체가 이제 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를 보네퍼가 어느 정도 이제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히틀러 이것도 미안하다 이거 미안한데 이거 하이 히틀러 미안하다. 히틀러 우승적 팔에다가 그 빨간 거 끼우면 되겠네. 헐. 히틀러가 그 엄청나게 성격이 그렇게 그 괴팍해지고 네네. 정말 이렇게 세계를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네네. 그런 나쁜 놈이 된 배경에는 네네. 그 사람이 원래 미술 전공이었대요. 아. 근데 삼수를 했대. 세 번째에서 떨어지고 빡쳐서 히틀러가 됐다고. 아니 근데 진짜 미술 공부하는 애들끼리 그런 얘기해. 미술 얘기 공부하는 애들끼리는 히틀러가 삼수하다가 실패해가지고 히틀러가 됐다. 이게 대학 입시가 문제였다. 근데 원래 실제로 1차 대전 때 뭐 의용군으로도 갔었고 실제 그리고 미술 미대를 계속해서 지원했던 것도 맞는데. 참전 용사 출신이에요. 네. 1차 대전 때. 미대는 계속 떨어졌대 결국엔. 입시. 입시의 폐해군요. 네, 그 미대 타는. 미대 입시도 되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이 얘기 왜 나왔지? 아 미안하다 얘기하면서 오늘 이렇게 네. 미안하다가 계속 들어가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네퍼가 히틀러가 30년대 총통이 된 다음 날 네.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베를린 방송에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하는데요. 네. 제목이 이제 젊은 세대에 있어서 지도자 개념의 변화라는 강의를 해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직책을 세우셨고 이 직책에 적절한 사람을 뽑아서 일하신다. 그런데 직책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에게 전권을 주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말을 히틀러가 총통에 당선된 다음 날 한 거야. 진짜 방송을 하다가 중단됐대. 그래가지고 방송 하다가 이제 너 이 자식 그만해 이러면서 이제 마이크를 뺏은 거지. 와 진짜 근데 박력 쩐다. 그렇죠. 굉장히 히틀러가 네, 네. 아니 그 보네퍼 아저씨가 보네퍼가 아, 지금 보네퍼가 한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히틀러를 대놓고 디스한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총통 된 지 하루 만에 그 다음 날. 뭐 진짜 뭐 요즘으로 치면은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선거 다음 날 이런 후보가 돼서 안 됩니다라고 성명 낸 걸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이랑 근데 또 약간 또 더 그때는 더 험난할 때, 그렇죠. 더 무서울 때, 훨씬 더 무서울 때. 나치가 집권했을 때. 사실 총통이 됐을 때는 이미 온 정권을 나치가 장악하고 있을 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말? 치면은 뭐 이렇게 전두환 시대 때 뭐 어디 예능 나와가지고 이 5.18 학살자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혹시 거의 이런 얘기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 난 이렇게 박력 있는 아저씨들이 좋아. 네. 그래서 방송을 하다가 방송이 중간에 잘려요. 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그 이제 독일 그 히틀러 때 비밀 경찰 게슈타포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여기 이제 감시를 받게 됩니다. 뭐, 네, 30년대 네. 중반부터. 그러니까 이분이 전쟁 때만 전쟁 기간에만 저항을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이제 히틀러의 위험성을 꿰뚫어 보고 이거 이제 기독교적인 게 아니다라고 이제 저항을 하는 움직임을 하셨던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이분이 굴하지 않고 교회와 유대인 문제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 탄압하니까. 네네네. 네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머리를 찍어 누르는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따라서 어떤 특정 인종이나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없을 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거부하는 것이요 기독교의 존립 정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대인을 쫓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은 감히 그레고리안 찬송가를 부를 수 없다. 나 이렇게 박력난 씨가 너무 좋아. 굉장하죠. 아, 근데 진짜 이런 박력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렇게 뭐 뛰어난 학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약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강직한. 굉장히 강직한. 근데 강직한데 정말 이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으면서 동시에 전혀 애두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딱 표현하잖아. 진짜. 듣는 사람은 기분 겁나 나쁠 것 같아. 진짜. 진짜 예수님 말 듣는 바리새인 기분인 거지. 진짜. 이분의 활동이,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막 그런 느낌이기보다도 이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살고 싶었었던 분인 거야. 정치적인 진보에 가깝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그런 각성이 돼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전혀. 히틀러는 반기독교적인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의 어떤 정치하는 방향이나 히틀러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거야. 반기독교적인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저항을 하는. 아, 여자친구 욕하지 말라는데 욕 한번 해야겠다. 간지 쩐다. 아, 간지 쩐다. 아. 예,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보네퍼가 히틀러를 반대하고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움직임, 당시 이제 독일의 고백교회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 운동의 지도자로 이제 부각이 됐고, 그 이제 고백교회 신학교 중에 이제 핑켈발대 신학교라는 데가 있었어요. 네. 핑켈발대 신학교 책임자로서 이제 사람들을 길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이제 성경 읽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네. 이제 신학생들을 키워내기를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여기서도, 그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사는 삶을 이제 본인이 살고 있었고, 네. 이걸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살게 하는데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제자직, 뭐, 제자도,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 공동체 생활이 있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공동체 생활을 했고, 거기서 이제 그 집을 형제의 집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같이 살고 기도하고 이제 성경 묵상하고 뭐 이제 서로 죄도 고백하고 노동도 같이 하고 뭐 음악도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영성 생활을 하신 네네네.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요즘도 굉장히 이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많이 읽히는 책 신도의 공동생활.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죠. 이 책 요 이 주옥과 같은 이 저서들이 아, 네. 이제 그거는 읽을 때마다 정말 이, 그 뭐라 그럴까 칼로 칼 들고 와서 정말 나무에다 새겨주는 기분이야 진짜. 아 읽어보셨어요? 네. 나를 따르라. 진짜 칼 들고 나무에 새겨주는 기분이야 진짜. 저는 이거는, 부끄럽게도 두 권도 안 읽어봐가지고 근데 아 저도 좀 꼭 읽어봐야겠네요. 네. 아, 예, 좀 요 달 안으로 꼭 읽겠습니다. 이 책들 나를 따르라. 혹시 또 읽으신 이 방송을 듣고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있다면. 후기를 저희 뭐 홈페이지, 페이스북이나 네. 뭐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책들에서 이제 우리 보네퍼 목사님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절대를 요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러 죽으라고 하신다. 네.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 제 카톡 프로필에 써 있는 말이 와서 죽으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할 때쯤에 사실 바꿨던 카톡 프로필인데 이 보네포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분의 저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귀롭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와서 같이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고난받게 하기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고 나의 이 고난의 길이지만 뻔히 보이는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방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부끄러워. 우리 방송의 시작은 보네퍼 때문이다. 아이고 그때쯤에 사실 굉장히 뭐 알랑 크레이더의 뭐 회심의 변질부터 시작해서 그런 유의 책들만 계속 읽었을 때야 그때가. 책 겁나 있는 것처럼 PR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번 책 특집도 한번 합시다. 그럽시다. 내 인생의 책 한 권. 아, 좀 좋은데? 그런 거 한번 합시다. 아, 좋은데? 주제 하나 던졌네.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제자도를 설파하면서 네. 신학교 책임자로 있었는데 이제 오래 가지 못해요. 1937년에 나치에 의해서 이 학교가 폐쇄가 됩니다. 네. 그리고 보네퍼가 그렇죠. 이 학교 교장이었는데 추방을 당하죠. 이때부터 이제 보네퍼가 이제 일정한 주소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게 됩니다. 계속 이제 그 비밀 경찰 게슈타포의 추격을 받으면서 요주의 요시찰 인물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아 이제 보네퍼가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히틀러의 진상을 알리고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활동을 하던 중에 미국에 있는 그 뉴욕의 유니언 신학교에서 초청이 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네퍼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갔다가 보네퍼가 딱 있다 보니까 딱 생각이 드는 게 자기가 여기를 잘못 온 거야. 왜? 왜냐면은 자기 아직 간지 폭발할 것 같아. 그쵸. 이때 당시 이제 나 미국에 잘못 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정황을 보네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니온 신학교의 학장인 코핀 박사라는 분의 집 정원에 앉아서 나의 상황과 민족의 상황을 생각하고 기도할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졌다. 미국에 온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우리 민족이 자, 여기서 미안하다. 좀 참아. 아, 이건 드립을 좀 자제하고. 미안하다, 참아. 아, 진지했는데. 다시 괜찮아, 괜찮아. 자, 어쨌든 살려봐, 살려봅시다. 미국에 온 것은 네. 잘못된 결정이었다. 우리 민족이 순환당하고 있는 이때 나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운명을 함께해야 한다. 만일 이때 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 나는 독일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친구가 지금 보네퍼가 위험한 상황인 거 아니까 이게 좀 수습이 된 다음에 미국에 가라. 있다가 수습이 된 다음에 다시 독일로 가라. 아, 보네퍼의 목숨을 우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건데 이걸 이제 이런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자, 아까 말했던 거잖아. 답답한 양반들이라니까. 그치. 한결같이 답답하네. 진짜 답답한 양반들이야 사실. 진짜. 그렇죠. 뭐 죽으러 간대. 진짜 답답한 양반. 그래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박차고 보네퍼가 이제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독일로 가는 배를 탑니다. 네. 이때 자유를 찾는 길이라는 시를 통해서 당시 이제 자기의 심경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정말 간지가 이분 폭발났나니까 진짜. 이때 이제 미래에 대한 나의 내적 번민은 없어졌다. 나는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되찾았다고 하면서 그 시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라. 가능한 것 속에 떠있지 말고 용감하게 현실적인 것을 붙잡으라. 자유는 사고의 도피 속에 있지 않으니 그것은 행동 속에만 있다. 소심한 망설임에서 삶의 풍파 속으로 나오라. 하나님의 계명과 신앙만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자유는 기쁨으로 내 영혼을 맞이하리라. 이런 시를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분은 배운 분이고 이런 문학적 표현을 할 수 있기에 이렇게 정말 멋진 말로 썼지만 정말 그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일침을 날린 거죠. 사실상. 그렇죠. 제가 글 이렇게 읽어주는 거 듣고 감동한 거는 진짜 오랜만에. 아, 저도 너무 멋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보네퍼가 사실 이제 미국에 그냥 남았었다면은 네. 뭐 사실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렇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네. 유대인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독일에 있다가 이 미국으로 망명했죠. 네. 힘드니까 사실. 사실 이제 비난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살기 아니, 위해서 그건 일반적으로 전쟁통이잖아요. 네, 물리적으로 네. 비난받는 일이 아닌데 만약에 미국에 그냥 남았었더라면은 뭐 더 좋은 책들을 썼을 거고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천재 신학도였기 때문에 뭐 진짜 엄청난 신학자로 이름을 떨치면서 남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고난당하는 자신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정말로 어떤 고난받는 예수의 제자,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독일에 돌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독일에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제 반 히틀러 비밀 활동에 예, 본격적으로 가담을 하게 됩니다. 대체 무슨 기분일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는 나라에 들어가는 기분. 진짜 죽으러 가는 거죠. 사도 진짜.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예루살렘 돌아갈 때 아, 그쵸. 죽는 걸 알았거든. 예수님도 마찬가지.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입성하실 때. 딱. 근데 그게 사실은 그래 한번 가지 뭐 약간 이렇게 쿨한 상황은 사실 아니야. 예수님도 끝까지 고민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혼자 그 길을 걸으면서 굉장히 아까, 고뇌했던. 아까 말했던 이빨 꽉 깨물고 하는 거 진짜. 와. 그렇죠. 아니, 너무 오늘 방송에 우리 수준에서 정말 커버가 안 되는 너무 고결한 분들이 나와서 진짜. 저 이 시를 첫 번째 구절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해라. 근데 이 말이 되게 이 스튜디오에 오면서 계속 마음속에. 근데 저 말은 그렇게 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요. 진짜. 아, 그러니까 쉬운 말이잖아. 근데 이렇게 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야 진짜. 아, 정말 진리에 순복한다는 것이 아, 정말 이런 정도의 헌신을 가져올 수 있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네퍼가 이제 히틀러 정권을 뒤집어 엎는 또 혹은 히틀러를 암살하는 이런 네, 활동에 네. 가담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보네퍼 고민을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날 탄압하니까 안 되겠어. 얘를 뭐 죽여버려야겠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폭력적인 또 방법을 신학적으로 만드냐? 어.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과연 이게 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인가 고민을 하면서 그 하게 된 말이 아까 실버벨이 말했던 그 미친 트럭 운전사.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미친 사람이 대로로 자동차를 몰고 간다면 목사로서의 나는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 가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가.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동차에 뛰어올라 그 미친 사람의 손에서 핸들을 빼앗아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이 말을 들은 나치들은 이랬을 것 같아. 아, 참 말이나 못하면. 진짜 그랬을 것 같아. 그렇죠. 어떻게 그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참. 그렇죠. 그러니까 미친 그 운전자인 히틀러를 이제 죽이는 것이 그 차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하는 거라는 걸 이제 본인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민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매 순간 가장 적절한 윤리적 결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정말 고뇌에 찬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본인이 그 부유한 집안에서 살아봤고, 그쵸. 사실 부유한 집안에서 산다는 것은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네.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이 부유한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고 그 노하우가 전수돼 있는 집안이라는 뜻이잖아요, 사실. 그쵸.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내가 편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또한 신학적으로 매우 많이 배웠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신학적인 말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돌직구이 날리는 거지. 그리고 그치. 이 사람이 그러니까 히틀러에 그렇게 저항한다는 게 현실 세계에서의 삶의 위협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동시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끝없이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죽여서 혹 지옥에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도 있는 거지. 그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내가 제거해야겠다는 거는 그러면, 정말 자기의 삶을 버리는 거지. 네. 그런데 이게 우리 레벨이가 아닌데 이거. 여러분 그냥 책, 책 읽으 이런 거 들어야 돼. 여러분 그냥 책 읽으세요. 진짜. 저희가 입에 담기도 참 네. 부끄러운. 네, 이런 분이었는데 42년에 발각이 됩니다. 네. 히틀러를 암살 네, 나치 정권 전복 음모가 발각이 돼서 체포가 돼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처음에는 어쨌건 혐의 수준이고 아직 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편지를 좀 쓸 수 있었대요. 처음에 몇 달 동안은.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뭐 부모님, 친구, 뭐 자기 약혼녀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편지를 막 쓴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모아서 낸 책이 이제 옥중서간 이런 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죽음을 이제 앞둔 몇 달 동안에 이제 뭐 계속 수용소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당시 이제 보네퍼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이 당시에 이제 이 보네퍼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보네퍼는 매우 겸손하고 부드러웠다. 항상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도 기쁘고 행복해했다.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만도 그에게 깊은 감사의 분위기를 가지게 한 것 같았다. 나는 그와 같이 진실한 사람은 별로 만나보지 못했다. 네, 뭐 같이 계셨던 분들이 또 이런 평가를 하셨었다고 합니다. 평가를 하셨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보네퍼고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제 곳곳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어떤 외로움이나 고통, 절망 같은 것들을 고백하는 글들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뭐 신앙적으로 어떤 영성의 측면에서 뭐랄까 경지에 오른 분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극복해 갈 수 있었고 죽음의 순간이 결국에는 찾아옵니다. 45년 4월에 네. 45년 4월 8일 아침 함께 있는 죄수들 이제 죄수들도 뭐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또 히틀러 암살음모에 가담했던 뭐 정치범들 전쟁 포로들 이런 사람들인데 같이 짧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본문을 읽고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교수형을 당합니다. 최후의 광경을 이제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보네퍼를 이제 데려갔는데 이제 교수형을 하기 전에 이제 뭐 옷을 다 벗긴대요. 네. 옷을 다 벗기고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보네퍼가 이제 딱 사형장으로 가면서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이제 사형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제 무릎 꿇고 계속 벌거벗은 채로 계속 기도하다가 네, 형을 집행을 당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증언이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지만 한 달만 버텼으면은 이제 5월 달에 독일이 항복을 하거든요. 네, 살아 있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예, 돌아가셨죠. 그 보네퍼 목사님이 남겨주는 가장 큰 그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 중에 가장 큰 건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본인이 얼마든지 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회는 그러지 않은 곳도 많이 있지만 그 언론에 드러나고 좀 큰 교회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가를 사실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근데 이 보네퍼 목사님을 처음 이 책으로 접했을 때 그 정말 그거에 반대되는 걸 만나서 너무 시원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에서 오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 있잖아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이 있는데 뭐 그 말씀을 정말 삶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를 따르라 꼭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유, 약간 그 뭐랄까 내 마음에 이 덮여져 있는 그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포장했던 심장에 포장한 랩을 칼로 이렇게 벗겨내는 기분. 하지만 곧 랩으로 감싼다는 것 다시. 네,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마음이 고결해지는. 너무 고결해졌어. 아, 무거워졌어. 이렇게까지 고결해지면 안 되는데. 아니 우리 사실 오늘 이렇게 손영호 목사님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추록성도나 보네퍼도 그렇고 너무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역사 속 안에서. 네, 근데 사실은 요새 듣기에 또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이러한 삶을 우리 곁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또 실버가 그런 분들 경험하시고 네. 아는 것 같아서 그 제가 소개할 분은 저도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사실 아, 이름 없이 살았다는 거고 이름 까먹었고 네 제가 그 어떤 나라에 네.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두 달 정도 아. 그 과정 중에 이틀 만났던 분입니다. 단 이틀. 굉장히 임팩트가 네. 있었나 봐요. 이틀 만에. 이틀 만났던 분인데 그 이틀째 되는 날에 정말 그분하고는 그 말 한마디 사실 해본 적 없는데 그날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날. 보기만 했는데.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나라에 갔는데 사실 그 나라에서는 그 기독교 포교가 불법입니다. 네, 불법인데 가서 죄송하지만 네. 어쨌든 갔습니다. 가서 미안하다. 네. 그거에 대한 해명은 나중에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갔는데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그 현지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사실 네네. 목숨 내놓고 하는 건데 정말 거기서 목숨 내놓고 하는 선교사님 분들 그 단기 선교에서만 정말 못해도 열 분은 뵀거든요. 사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거기서 김밥 천국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잠깐 나눴던 분인데 네, 거기서 김밥 천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서 네. 우리나라 스타일이라고 하면 뭐든지 다 대박나는 그래서 김밥 거기서 김밥 천국은 우리나라 느낌의 TGI 정도예요. 가보면 커플 아니면 여여밖에 없어. 남남으로 오는 사람들은 절대 없어.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메뉴도 비슷합니다. 돌솥 비빔밥, 뭐 돌솥 제육. 뭐 이제 냉면 뭐 비슷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하는 사장님이세요. 근데 왜 이분을 굳이 얘기하냐면 제가 그 이걸 그때 나오면서 그분하고 헤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알바를 해야 된다면 난 이 가게에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왜 그랬냐면 그분은 어쨌든 거기 선교를 하러 오셨는데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스킬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 나는 뭐 목회를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 하지만 뭐 이렇게 어떤 뭐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부른 사명이 있어. 그래서 가서 그 사업을 하십니다. 네. 사업을 하는데 그 종업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에서부터 네. 재정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장님과 직원과의 관계에는 가불이죠. 굉장히 껄끄럽지. 이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잘못된 방법으로 사장님들이 좀 이렇게 본인들의 종교를 강요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 직원들에게 억지로 신후에 나오라고 한다든지. 뭐, 아, 매일 그 직원들은 출근 시간을 땡겨서 같이 뭐 새벽 예배를 드린다든지 네. 이런 좀 약간 과한 게 있는데 거긴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러니까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 사장님이 오히려 철저하게 섬기는 거야. 직원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분은 없습니다. 네. 그걸 거기 가서 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하시는데 제가 마침 갔었을 때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씩 가게 문을 닫고 네. 직원들을 초청해서 직원들에게 그날 먹고 싶은 모든 음식을 손수 유리해주십니다. 그 생각해봐. TGI야. 빕스야. 갔는데 사장이. 하루 문 닫고 그날 빕스에서 일하는 직원들만 너네 여기 있는 거 메뉴 마음대로 시켜야. 그리고 사장님이 해주시고 연어 다 먹어도 돼. 그러니까 서빙도 걔네가 합니다. 서빙도 사장님이 하십니다. 그날만은.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있느냐. 사장님이 너희들한테 미안한 걸 얘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뭘 잘못했느냐? 자기가 잘못한 걸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조지는 시간이 아니고. 조지는 시간이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뭐가 있었냐면 그날 이제 그 그만두는 어떤 직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현지 분 중에. 근데 그분은 사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품으려고 해도 네네.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종업원을 부리다 보면. 아니 맨날 이유 없이 지각하고 맨날 이유 없이 뭐 일 안 하고 말없이 사주고 이러면은 빡치잖아 이거는 네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날은 이제 하다가 그분도 이제 아 여기 직장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그만두시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그날 그 직원의 날 하고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사장님이 내가 너를 네가 무슨 행동을 했건 내가 너를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난 너무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울면서 내가 너를 미워해서 미안하다고. 아니 그게 이건 누가 들어도 사장이면 화내도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를 조금이라도 미워했던 이게 너무 너한테 미안하다. 그러면서 울면서 그 직원한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밥도 안 먹이고. 근데 정말 가시방석에 앉았을 거야 그 직원들은 진짜. 근데 나라면 그랬을 거야. 정말 가시방석이다 싶은데 직원들은 그 분위기가 너무 당연한 분위기인 거야. 늘 겪어오던 분위기고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누가 묻지 않아도 아, 저런 기독교인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지 하고 스스로 궁금하게끔 하는 사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그렇게 그 본인이 미워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한 그 직원분은 그날 거기서 나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게 눈앞에서 막 펼쳐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근데 또 그분들은, 그분은, 이 직장이, 일 크면, 또 사람들이, 거긴 이제 아무래도 기부업 형국이니까, 주방장이 있잖아, 주방장이. 그럼 주방장이 어느 정도 이제 일을 하고, 주방장이 이제 본인이 굳이 한국 음식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김밥 천국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 김밥 천국에서도 그런 행사들을 하게 하고 그런 날들을 지원하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런 직장 문화가 퍼지도록 그 나라에.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바꿔나가는 분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그걸 보면서 내가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장이라면 혹은 내가 외진 곳에 나와 있는 선교사라면 내가 저런 마음가짐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정말 여기서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싶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자, 사실상 현지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정말 몇십 년간 살아온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요걸 막 이렇게 어떻게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본인이 감내하고 오히려 더 사랑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를 고민하면서 했다는 거죠, 사실. 사실 이제 그런 선교사님을 보면서 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는 삶을 통해서 정말 드러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 또 그래? 들 좀 쳐봐. 본격 부끄러운 방송입니다. 네, 부끄러운 방송입니다. 내 존재가 미안하다. 진짜 존재해서 미안하다. 참 많은 생각을 네. 하게 하는 방송인 것 같습니다. 그 끝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사례가 손에 꼽힐 정도일까요? 그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악한 사례들은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인데 왜 선한 사례들은 손에 꼽힐 정도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그렇죠. 이름 없이 값 없이 사실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사실 많은. 찾아가 보면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로 자기가 뭐 이렇게 이름이 높아지거나 유명해지는 거를 바라지 않는 때문에. 사람만이 그런 삶을 또 살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안타깝다. 참 거인들을 오늘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신앙의 거인들이죠. 거인들 참 보는 것 같고 그분들을 이런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이분들이 과연 어떤 사람을 그 롤 모델로 삼고 살려고 했던가.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요새 이제 신앙인들에게 뭐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하면서 보통 이 좋은 신앙인들의 사례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다른 좋은 신앙인들의 사례를 본받기보다는 어떻게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11조의 비밀을 난 분이요? 분이나 라크펠러요? 분들하고는 좀 비교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나무들 사이를 자라다가 내 키가 자랐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저희가 또 계속 보고 생각을 해야 저희도 조금이라도 좀 자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오늘 굉장히 진지하군요. 굉장히 진지해요. 아, 그 이런 분들의 특징이 사실 그거 같아요.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씩. 아까 정말 이 모든 분들의 사례에 보면 손현 목사님도 그랬고 보네포 목사님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에 보면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겸손해하고 정말 그 생활의 한 땀 한 땀 자체에 겸손과 그 하나님의 온유함이 묻어있는 그런 삶을 살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가 작은 것들은 그냥 지나치게 식상이고 대충 하려고 하고. 자기의 그 현실 세계에서의 삶을 그죠. 다 내던질 각오가 충분히 돼 있는 죽을 각오하고 또 그 누구야 보네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책망 히틀러 죽였을 때 하나님한테 들을 수 있는 책망까지도 감내하면서 자기 삶을 다 던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 같아. 사실상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거물들이시고 우리가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모든 걸 다 내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너희도 우리도 다 내던지고 온전히 이런 이 그 누가 봐도 범접할 수 없는 그 길을 가라가 아니라 그분들도 애신앙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작은 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작은 데서부터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씩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 하나를 올바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렇죠. 애시당초 내가 큰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뭐 딴 욕심보다 예수님이 좋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하신 모습 그대로 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피곤한데. 아 피곤하죠. 아, 적당히 사는 게 평타만 쳐도 요새는 칭찬 받거든 사실은. 그치, 요새는 평타 치면 네. 자 오버파만 안 치면 돼. 언더파 치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네요. 그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그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 영린에 나오는 현빈이 나오는 네 현빈 등근육 현빈이 나오는 영린에서 중용 23장을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각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는 말은 사실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그럼 뭐 겉에 드러나고 뭐 배어나오고 이내 밝아지고 해가지고 생육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나. 맞아. 꼭 땅끝까지라는 게 뭐 지구 반대편에 가서 선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발끝부터 시작해야죠. 발 앞에 떨어진 일 자기가 지금 관계한 사람들한테 잘하고 예수님 모습을 살아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네. 마지막에 읽은 요거 내 목소리 멋있어서 내가 녹음해서 듣고 다닐 것 같아. 저는 사실 제 목소리 녹음해서 자주 들어요. 아니 그거 한번 더 읽어줘. 우리 뭐. 그 보네포 목사님 아까 시 이거 있잖아. 아 보네포 목사님 시. 아, 시 실버 목소리로 한번 읽어줘. 실버 목소리로. 아 이렇게 부담되게 대놓고 읽으라면 좀 부담되는데. 네.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라. 가능한 것 속에 떠있지 말고 용감하게 현실적인 것을 붙잡으라. 자유는 사고의 도피 속에 있지 않으니 그것은 행동 속에만 있다. 소심한 망설임에서 삶의 풍파 속으로 나오라. 하나님의 계명과 신앙만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자유는 기쁨으로 내 영혼을 맞이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 이거 원어로 보고 싶다. 원어로. 이게. 원어? 아니 의역도 독일어는 너무... 근데 좀 발음 세잖아. 아 그러네. 지금 발음 세잖아. 하고 싶은 일. 나 발음 세서 안 돼. 독일어는 아. 붙잡을. 미안해. 진짜 시덥잡게 끝나는구나. 아, 진짜. 아, 뭘 해도 참. 아유, 시덥잡게 끝나는구나. 급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합시다. 네. 자, 저 우리 다음 주제는 그럼 뭐 어떤 걸로 할까요? 아! 네, 그러면 저희 그 내용 다음 주 주제는 저희 지금 얘기가 주제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알아서 좀 선정을 해보고. 네, 다시 한 번 더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요. 이게 많아서요.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그 오늘 님님는 특집 정말 감사하고도 경건하고도 그 고결해진 마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For those of you that think that gospel music has gone too far, you think we've gotten too radical with our message. Well, I got news for you. You ain't heard nothing yet. And if you don't know, now you know. Glory, glory. 참으로 간만에 녹음하면서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저희의 드립과 농담에 드러나지 못한 훈훈한 이야기가 더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잘 걸러서 들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더 많은 드립을 충전해서 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